속에 비춰진 초록별 너 우린 서로 사랑을 피웠지 바나늘 별들처럼 빛나는 초록별 그 모습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우리 함께한 순간도 우리가 함께한 약속도 또 우리가 함께한 시간 모두 영원히 지켜가기로 해 저별이 되어 이 세상 어디라 해도 언제까지나 너희들을 비춰줄게 24/7 From Monday to Sunday night 우리와 함께 행복할 거야 사랑은 영원히 함께해 항상 빛나는 별처럼 우리가 함께할 시간들 더 밝게 비춰줄게 영원히 소중한 초록별 내 사랑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행복할 거야.